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5돌 추모대회와 추모회가 17일 각 도시군 연합기업소들에서 진행됐습니다. 추모대회 추모회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추모대회 추모회들에서는 추모사에 이어 결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은 혁명영도의 전기간 오버이 수령님의 사상과 위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 독과 심장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천추만대의 길이 빛내이며 주체혁명협의 완성을 이와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